이 시간에는 너리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시월입니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노동당 만세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의 목소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